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국제사회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민주공고 주최상여원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최고리 용도자께서 하신 신년사는 조선인민에게 새로운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불멸의 대강이라고 했으며 이탈리아 헤르모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소조 책임자는 지난해 사회주의 조선이 이룩한 성과들은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검으로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하는 성명에서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는 조선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며 조선을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 못하는 강국으로 대대선선 빛내시려는 그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하여 전 인류의 마음을 틀어잡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은 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셨다고 했으며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성명에서 김정은 각하의 신년사는 조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작가동맹 부위원장은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는 숭고한 인민관이 반영돼 있다고 하면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스승으로 내세우시는 그이께서 계시오 조선인민은 주체혁명 위협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